위리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에 처음한 뉴오밍 일꾼들과 뉴오밍원들의 위대성 연구 발표 모임이 6일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위리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주체사상 선군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지도 사상을 가지고 자주이업 주체혁명위업의 한계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